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치국 대변인은 괴뢰욕적 배당이 그 무슨 남북인권대화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남조선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괴뢰통일부가 북인권 분야의 회담 시나리오 및 대책 개발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동족 대결의 환장이 된 박근혜 역도의 수족 노릇을 해오면서 북남 관계를 최악의 파국 상태에 몰아넣었으며 역도의 파멸과 함께 산송장으로 전락되어 비루먹은 개 취급을 당하고 있는 동족 대결부 밥통부의 죽음을들이 제 주제도 모르고 북남 대화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태이다. 민족 앞에 저지른 만고 죄악으로 하여 민심의 보림을 받고 시공창에 처박혀 있는 괴뢰 통일부 것들은 이미 존재 명분마저 상실한 지 오래다. 더욱이 극악한 인권유린 범죄자들인 괴뢰 보수패당은 인권에 대해 운운할 한 조각의 체면과 자격조차도 없는 것들이다. 괴뢰 패당은 바닷속에 수장되는 수백 명의 어린 생명들의 죽음을 방치하고 그 범죄적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비열하게 책동했으며 저버적인 생존권을 요구하는 무고한 농민을 물대포로 쏘아 죽이고 그의 시신까지 란도질하려고 날뛴 극악한 살인 깡패들이다. 백주의 우리 여성 국민들을 집단 납치하여 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강제 억류하고 있는 최대의 인권유린 범죄자도 괴뢰패당이고 파시오 경찰 무리들을 내몰아 미국의 핵전쟁 괴물인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정의로운 투쟁에 나선 인민들에게 야만적인 폭행을 강하고 있는 것도 다름 아닌 괴뢰보수패당이다. 온 남조선 땅을 최악의 인권 피오지대로 전락시킨 인간 백종들이 악취 풍기는 더러운 주둥이로 인권 대화를 떠버리는 것이야말로 어느 도달이며 뻔뻔스러운 짓이 아닐 수 없다. 괴뢰 통일부 꽃들이 북남 사이에 해계하기 그지없는 인권 대화판을 펴버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반공화국 인권 모략 소동을 다음 정권에까지 이어가며 북남 회담을 대결마당으로 만들어 북남 관계가 개선되지 못하도록 쇠기를 박아보려는 대결 흉심의 발로이다. 하지만 그것은 한갓 개꿈에 불과하다. 자주권을 송두리친 미국에 빼앗기고 상전이 멱을 쥐고 흔들어도 직소리 한마디 못하는 괴리들 따위가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삶은 소대가리도 앙촌대소할 일이다. 지옥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괴뢰 보수 패당이 얼토당토하는 그 무슨 인권 대화를 떠드는 것은 멸망의 시공창에서 지푸레기라도 잡아보려는 부질없는 망동이다. 조악한 괴뢰 통일부의 바보들은 어리석은 개꿈을 꾸며 분수 없이 놀아대지 말고 박근혜 역도와 함께 지옥으로 갈 준비나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는 모략적인 반공화국 인권 대화를 꿈꾸는 자들에게 단호한 골출을 내릴 것이며 괴뢰 통일부 꽃들이 민족 앞에 저지른 죄악을 반드시 결산하고야 말 것이다.